Grammar. G13.1 1. 봄방학 때 뭐 했어요? 봄방학에 뭐 했어요? 2. 여름방학 때 뭐 했어요? 여름방학에 뭐 했어요? 3. 초등학교 때 무슨 운동 좋아했어요? 4. 중학교 때 무슨 과목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5. 시험 때는 몇 시까지 공부해요? 6. 초등학교 때 어디서 살았어요? G13.2 1.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영화 보러 갈까 해요. 2. 피곤하세요? 오늘 저녁에는 일찍 잘까 해요. 3. 겨울방학에 스키를 배울까 하는데 어렵겠지요? 아니에요. 쉬워요. 4. 쇼핑 갔다 오세요? 등산 신발 하나 살까 했는데 가게에 좋은 게 없었어요. 5.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G13.3 1. 언제 숙제했어요? 점심 먹고 나서 했어요. 2. 아침 먹고 나서 뭐 했어요? 아침 먹고 나서 수업에 갔어요. 3. 룸메이트가 어디 갔습니까? 전화를 걸고 나서 밖에 나갔습니다. 4. 저녁을 먹고 나서 뭐 했어요? 저녁 먹고 나서 컴퓨터 사러 갔어요. G13.4 1. 주말에 뭐 하세요? 산에도 가고 바닷가에도 가고 그래요. 2. 이번 여름에는 무슨 계획이 있어요? 테니스도 치고 등산도 갈까 해요. 3. 이번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쇼핑도 가고 싶어요. 같이 갈래요? 네, 좋아요. 4. 저녁에는 보통 뭐 해요? 도서관에도 가고 친구한테 편지도 쓰고 그래요. 5.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G13.5 Written 1. 매일 걷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2.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방에 자주 갑니다. 3. 지하철로 공항에 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Colloquial 1. 쇼핑 가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쇼핑 가는 거 싫어해요. 2. 일요일 아침에는 뭐 해요? 자는 게 제일 좋아요. 3. 이사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요. G13.6 1. 날씨가 춥지만 밖에 나가야 돼요. 2. 한국어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3. 나는 편지를 자주 쓰지만 친구는 자주 안 써요. 4. 공부를 많이 했지만 시험을 잘 못 봤어요. 5. 수영 잘하세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수영하는 걸 좋아해요. G13.7 조깅하면서 워크맨을 들어요? 네,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해요. 1.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지요? 네, 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많아요. 2. 아침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읽어요? 밥을 먹으면서 신문도 읽고 숙제도 해요. 3. 언제 노래하세요? 샤워하면서 노래해요. 성희 씨는요? 저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해요. This concludes lesson 13.